한방 김성훈님 오셨어요. 한방 김성훈님. 네. 등수도 중요하고 이분이 이제 며칠 안 남았어. 4월까지 해서 8등 안에 컷오프 안 되면 안 되는데 네. 오늘 이제 예 물어보겠습니다. 자기가 다시 한번 김성훈님의 인간성에 대해서 중심으로 얘기해 주세요. 일단은 목표를 수정하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여기 잠깐 한방 보여주고 1등 해야지 이랬다가 이제는 그 예선전이니까 슬슬 하자. 그렇죠. 예선만 통과하자. 1등 한번 보여준 건 다 네. 이제. 이제는 예선 통과자로 일단은 목표를 바꾸고 일단 몸을 풀고 있는 한방 김성훈 과장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 성군 하시고요. 네. 성군 했어요? 붙었어? 네? 뽑은 사람 됐어? 저 떨어졌죠? 찍었는데요? 떨어졌어? 네. 저 찍었어요, 저. 아, 전 가짜 기권했어, 기권? 제 이름 쓰고 나갔습니다. 이 사람은. 아, 그래서 가슴이 다행히 가슴 내야죠. 네. 저는 계속해서 좀 계속해서 의식 있는 남자거든요. 네, 네. 저는 여러분들 중에 아마 여기 보신 분 중에 여기 오신 분 중에 저랑 똑같은 당을 찍은 분은 없을 거예요. 전 진짜 그 사람을 그 당을 알아서 찍었거든요. 네. 아, 근데 이번에도 사표가 됐네. 근데 다음번 선거에 또 찍을 거예요. 저는 그런 쪽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린불교연합당 이런 거 아니죠? 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린 들어가잖아. 10번 그린. 뒤로 가, 10번 뒤로. 10번. 거기도 다 그린도 다 10번 뒤던데. 아, 당이 너무 많아. 그래서 다음번에는 네. 당을 하나 만들어야겠어. 네. 당 만드는데 돈 들 텐데? 돈 안 들죠. 돈 당연히 들죠. 그리고 그것도 선거자금도 뭐 이것저것 다 지출해야 되는데. 뭐 온라인으로 하면 되죠, 그냥. 돈 들어갈 거래요. 돈 들어. 그래도 기탁금 내나? 기탁금 내야 될 거래요. 그러면 포기하는 거지 뭐. 그래도 바로 포기하자. 예, 네, 그건 그렇고요. 네. 김성 과장님, 제일 궁금한 거 이것부터 얘기하자. 포스코 이제 제대로 가는 거예요, 이거 소재? 일단 포스코를 포함해서 오늘 뭐 두산 인프라코가 뭐 7% 가까이 급등이 나고 있어요. 두산 중공업도 마찬가지고. 자, 전반적인 소재 산업재에 대해서 워낙에 말들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는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이런 표현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안 되지. 말 조심해야지. 아, 안 되나 이거? 막 하면 안 되죠. 아, 알겠습니다. 네. 일단 그 제가 간단하게 이걸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차트요. 네네.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이게 두산 인프라코의 일봉 차트인데요. 3,375원이죠. 1월 말에 네. 저점 찍고 좀 따블랐어요. 근데 이게 보시게 되면은 이게 현재 6,200원대 작년 12월 말 정도에 네. 이때 저점 깨면서 급락이 나왔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되돌림이거든요. 그렇죠. 이걸 가지고서 과연 이제 두산 인프라코 포스코도 마찬가지죠. 더 갈 거야라고 얘기를 하는 게 조금은 뭐랄까요? 뭐 하루 이틀 한 뭐 일주일 정도는 더 갈 수 있겠지만은 거의 다 왔다라는 느낌을 좀 지울 수는 없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일단 저는 잘못된 게 아니라. 네. 소재 산업재에 대해서는 아시겠지만 거의 6년, 5년 넘게 대세 하락이 나왔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저점을 잡아 나가는 과정이 이제 올해 2016년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지. 이게 뭐 작년 뭐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현대차, 삼성전자 사이클처럼 2, 3년 대상 상승을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오해입니다. 네. 그것만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인지를 하신다면은 소재 산업재 섹터에서는 바이 앤 홀드가 아니라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보신 게. 네. 맞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또 이제 지수 차트 같은 경우도, 지수 차트 보시는 2월 12일이죠. 2월 네. 12일 날 장중에 패닉 셀링이 나오면서 투매가 나오면서 저점 찍고서 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양시장 모두 올라왔어요. 네. 보통 이렇게 바닥권에서 저점 찍고 올라올 때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요. 낙폭 과대 종목들 위주의 업종별 순환매가 오면서 지수가 네. 반등이 나와요. 그렇게 1차 상승이 마무리가 된고 나서 제가 자꾸 코스닥 시장의 700선 얘기하고 있거든요. 코스닥 시장 오늘 좀 약하죠? 네. 코스닥 시장의 700선 돌파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때 거래대금 실현이 올라가는 업종이 무엇인지 우리가 계속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네.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선 이미 OLED나 네. 2차 전지나 마찬가지예요. 작년 1월달부터 올라왔었던 업종이기 때문에 현재 시장 흐름이 아직까지는 기존의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아직까지 살아있고 두산 인프라 같은 경우는 급하게 시세가 나는 거는요. 또 이것도 있습니다. 네. 주변에서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고객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두산 인프라코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딱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뉴스도 나오죠. 뭐 뉴스 보니까 포스코와 두산 인프라 화려한 귀환 이러면서 네. 화려하지 뭐 이렇게 네. 화려한데 화려하지 화력이 뭘 화려해요? 지금 저점 찍고 이제서야 본전 물린 사람들 작년 말에 들어간 사람들이 이제서야 본전이고요. 이미 그 전에 2009년도 고점을 물려 계신 분들이 수두룩합니다. 아 그렇죠. 그게 맞죠. 네. 그러니까 그 표현이 맞죠. 화려한 기간이 단기간에만 화려했지만 길게 보면 네. 이거 갖고 올랐다고 좋아할 수는 없다는 네. 그 얘기죠. 네. 네. 이제 조금 네. 바닥을 잡았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걸 꼭 여러분이 구분을 하셔서 현재 지금 소재 산업체 시클리컬 업종을 보시는 어떤 시각을 딱 잡고 나가야지. 네. 안 그래도 지금 뭐 아, 올라가네, 아, 정말 세게 나오네. 뭐 뉴스 막 나오고 이제 뭐 사내 외국인이 많이 사네. 이렇게 이런 것들을 보시게 되면은 네. 어 하다가 네. 괜히 단기 고점에 물릴 수 있어요. 네. 그것만 여러분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교수님 이번에 어떻게 돼요? 소재 산업 네. 논란이 많은데. 일단은 뭐 단기 시장에 대한 수급 자체가 네. 이쪽으로 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왜냐하면 이제 지표들에 대한 쪽에서 계속해서 좋게 나오고 있죠. 근데 이제 하나는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철강 같은 경우도 철근 가격이 오르긴 했어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국내 내부에서 철강 가격이 오른 이유는 뭐냐면 철근이 오르는 이유는 뭐냐면 계절적인 요인이거든요. 이제 작년에 작년에 이제 분양했던 물량들에 대한 쪽에 대한 착공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단 일시적으로 계절적 요인에 의해서 철근 가격이 오를 수는 있다라고 봅니다. 거기다 이제 원자재 가격도 다 올랐고 분위기가 여러 가지가 맞아 들어가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근본적으로는 공급 과잉에 대한 쪽이 해소되지 않은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공급 과잉에 대한 쪽이 해소되지 않은 거고 중국의 공급 과잉 철강 조강 생산량이 2억 톤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그 지난번에 너무 철강에 대한 공급 과잉이 심하니까 네. 지금 영국에 가서 그때 시진핑 총리가 시진핑 주석이 뭐라 그랬냐면은 네. 앞으로 중국에 대한 이 철강에 대한 쪽을 지금 보게 되면은 구조 조정을 할 건데 2020년까지 1억 톤 정도에 대한 구조 조정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2020년까지거든요. 그래도 공급 과잉 1억 톤 남아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중국에서만.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게 되면은 여전히 철강 업종에 대한 공급 과잉이 해소된 건 아니다라는 걸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유가가 이제 그 최근에 화학주에 대한 쪽이 올라온 거는 이제 NCC에 대한 보수 기간에 대한 쪽 때문에 NCC 보수 때문에 이제 그 제품 가격에 대한 쪽이 오른 건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NCC 보수 기간이 이제 끝나고 유가가 또 이렇게 오르게 되면 스프레드가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봐야 될 것 같고 조선도 지금 보게 되면은 신조선가나 중고선가가 오르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컨테이너 운임 가격도 보게 되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BDI 하나 오른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원자재 가격이 오르니까 유가 오르고 BDI 하나 오른 것 같고 조선의 봄을 논하기에는 좀 너무 이른 시점에 대한 쪽은 아닌가. 다만 이제 굴석기 판매량에 대한 쪽 1월달, 2월달, 3월달 상당히 많이 증가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 화요일에도 체크를 해봤듯이 굴석기 판매에 대한 쪽이 증가한 원인에 대한 쪽을 보게 되면 이게 지금 밀어내기 매출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 배기가스 규제에 대한 부분에 걸려서 프로모션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게 되면 네. 조금은 너무 이렇게 지금 시장이 이제 이런 업종에 대한 어떤 그 완전한 그 턴어라운드 어떤 네. 그 사이클리컬한 종목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뭐 빅사이클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게 나올 상황은 아직까지는 아니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다만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지금 분위기가 이쪽이 좋기 때문에 네. 어쨌든 최악에서 개선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시세는 더 나온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좀 더 덧붙이자면은 포스코 네. 같은 경우는 제가 궁금해서 포스코 하청업체로 계신 사장님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개인적으로. 물어봤어요. 제가. 어떻게 보시냐고. 최근 포스코 올라가는 거. 스크랩 가격 있죠. 원재료, 철강의 원재료는 스크랩 가격. 고철이 저기 최근에 그 톤당 15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급하게 올라간 거 맞대요. 스크랩 가격이. 네. 네. 올라갔고 아 이제 중국발 어떤 공급과잉 뭐 이런 뉴스 나오면서 그런 부분들이 시장이 좀 빠르게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일단 포스코 하나만 놓고 보면은 제품 판가가 조금 올라간 건 사실이에요. 네네. 근데 후판 가격이 못 올랐어요. 후판 가격이 못 올랐다는 것 자체는 조선주에 대한 부분들이겠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더해서 권오준 회장이 포스코 취임했잖아요. 그 이후로 지금 전략이 뭐냐면은 매출 규모를 줄이더라도 일본 업체, 일본 철강 업체 정도만 할 수 있는 고품질, 즉 마그네슘하고 망간을 사용한 고품질의 어떤 철강 제품을 만드는 거에 지금 주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네. 네, 이게 뭐냐면은 방향을 일단 잡은 건 맞대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대요. 왜냐면 중국 업체 때문에.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궁여지책이라고 자기들 본다 이거죠. 그리고 더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포스코가 핸들링을 할 수 있는 엔드 유저가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단점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지금 최근에 시장이 조금 급하게 뭐랄까요 조금 그런 부분들을 너무 좀 과하게 좀 반영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여전히 뭐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소재나 산업재에 대한 부분들 저는 올라갈 때마다 매도 관점으로 접근해야지 매수 관점은 아닌 것 같다. 아, 그럼 두 분이 얘기했으니까 뭐 다 일리가 있는데 정답은 없잖아요. 네네. 저 얘기도 잠깐 해드리면 제 의견을 잠깐 뭐 참고하시려면 하시면 저는 기본적으로 펀더멘털은 아무런 믿음도 없어요. 지금 시장에 대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정유주가 더 갈 거라고 했거든요. 에이, 그 유가가 얼마 갈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몰라요. 저는 유가 다시 1달러 갈지 모르지만 정유주가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에, 정유주가 올라가면 이 철강지도 올라갈 거라고 있어요. 거기에 무슨 저는 뭐 논리적 접근 그런 잘 모르는데 그냥 우스갯소리 관심법이라 그러면 지금 온통 전 세계에서 있는 사람들의 관심이 뭐냐면 많이 떨어진 거 있죠. 많이 떨어진데 솔직히 지금 그 포스코가 10분의 1 토막된 건가? 75만 원도 떨어졌잖아요. 이게 좀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유주 있죠. 정유주가 될건 미국의 S&P 500 중에서도 정유주가 정유 관련된 게한 50개 된다고 보시면 돼요. 무진장 많아요. 정유와 관련된 그 안에 업스트림, 다운스트림, 미드스트림에서 엄청 많아요. 거기서 먹고 사는 애들이 많은데 거기서 보면 정유가 될건 쉘가스가 될건 이런 것들이 적자 회사다 그러면 20분의 1에서 30분의 1 토막됐다고 보시면 돼요. 20분의 1에서 30분의 1 동안 지금 1년 반 동안에요. 적자가 아닌 회사 있죠. 적자 아니냐 했으면 적게 빠졌다 그러면 한 3분의 1? 웬만하면 10분의 1. 적자가 아닌 회사. 네. 최근에 좀 반등해봤자 바닥에서부터 조금만 한 배? 아니 50%에서 그런 게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흑자가 나는 회사 있죠? 먹잇감입니다. 먹잇감 지금. 막 들러가서 붙는 거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흑자가 나면 작년보다 분명히 실적은 좋아질 거 아닙니까? 네. 어찌되었건 간에 지금까지만 추세만 가더라도 더 다시 꼬꾸라지나 했더라도 몇 달이라 좋아졌잖아요. 그럼 배당이 늘어날 거라는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친 듯이 그런 주식을 찾아요. 진짜로. 그래서 저는 정유주도 올라갈 거라고 보겠고 아무 이유 없어요. 뭐 철강 구리값 뭐 잘 모르겠는데 좀 올라가는 게 지금 흐름이다 트렌드다. 얼마나 갈지 모르겠으나 해서 그 정도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만 더 그 섹터 보고 나서 저 총선 얘기할 텐데요. 스마트폰 얘기 좀 해주세요. 네. 그 제 스마트폰 쪽을 좀 유심히 있게 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전방 산업이 다 죽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 분명히 먹을거리는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이번에 아이폰 SE 스페셜 에디션 버전 나왔는데 상당히 스펙이 좋아요. 즉 다시 말해서 이제는 중저가 폰에 대해서 스펙 상향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거는 아마 지난주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블루콤도 얘기했잖아요. 네. 네. 메탈 케이스가 확산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삼성페이도 마찬가지고요. 삼성페이는 여러분들 그 과거에 처음 S6 때 처음 나왔을 때 이렇게 스마트폰 들이대서 결제해 주세요 그러면 그때는 사람이 잘 몰랐거든요. 네. 결제해 주시는 종업원들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요 되게 자연스럽게 다 쓰는 거예요. 그렇고 대세야. 식당 같은 데는 막 쓰잖아. 페이 기능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애플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이걸 자꾸 중저가폰 확산시키는 게 한번 락인 효과라 가지고 한번 페이 기능 쓰기 시작하면은 딴 거 못 쓰거든요. 결제 방식이 중요, 핀테크가 왜 보겠습니까? 결국 결제인데, 결제 방식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삼성이나 애플이 자꾸 다른 쪽 이탈하지 못하게 페이 기능을 가지고서 플랫폼을 만들어가지고서 다른 쪽 못 가게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중저가 폰까지 확산된다는 겁니다. 네. 그럼 뭐겠어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관련된 종목들을 좀 말씀드렸지만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또 한 메탈 케이스도 마찬가지예요. 메탈 케이스도 결국은, 요즘에 가전제품 하면은 기본적으로 다 뭐죠? 그 뭐 스마트폰뿐만이 아니라 화장품이래 냉장고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네. 거의 뭐 알루미늄 소재를 써서 되게 고급스럽게 만드잖아요. 그렇죠. 스틸톤 넣고 막 그렇죠. 그래요. 그렇죠. 네. 네. 결국 이러한 것이 이제는 과거에 어떤 플라스틱 소재 백색 과정에 따르면 이제는 뭐라고 할까요? 약간 좀 은은한 광택이 나는. 그렇죠, 맞아. 네. 그런 쪽으로 이제 LG 것도 엄청 비싸는데 고급스러워 보이긴 하더라. 시그니처라고 네. 하죠. 뭐 그런 거. 네. 그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저는 이제 새로 나올 아이폰에 대해서 거기서 이제 이어폰 3.5mm 이어폰 단자가 아이폰 7 네. 새로 나온다 새로 나왔고 업 소재 가능성에 대한 루머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저는 그 좀 확률이 또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아이폰에 대한 그 동안의 전략은 그러니까 애플의 전략은요 기존의 어떤 생태계를 파괴하면서 그것을 새롭게 만들어냈거든요. 네. 처음에 이게 노트북에 ODD를 없앴잖아요. 그때 네. 처음에는 난리 났었어요. 이거 말이 되냐? 이게 없으면 어떻게 하냐? 근데 결국은 이제 그 대중화됐잖아요.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예. 네. 결국에 기존의 산업을 파괴하면서 새롭게 자기들의 어떤 거기서 사업을 만들어내는 것이 애플의 전략인데 제가 처음에 음악을 듣기 시작한 게 중학교 6학년 때부터였거든요. 그때부터 그 이어폰 줄이는 이어폰을 사용해서 음악을 들었는데 거의 30년이 지났잖아요 이제. 그렇죠. 이제는 줄이는 이어폰이 사라질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장은 아니겠지만. 네. 저는 그래서 여전히 그, 제가 저번에도 한번 보여드렸어요, 이거요. 이거. 나 언제 사줄 거야? 나 언제 사줄 거야? 써봐. 제가 1등 하면 사드릴게요. 1등 하면? 네. 한 번이라도 1등 하면? 아니, 아니지. 1등에서 상금 받으면 최종에서. 상금이 얼마야? 천만 원이 천만 원이야? 천만 원이야. 나 그거 안 된다고 봐. 안 된다고 봐, 안 된다고 봐. 아, 그거는 신이 점지하는 거거든. 근데 자기는 어저께 그 수표로 가갖고 자기 이름 쓰고 나서 기권을 만들었다는 그런 자세로는 안 되지. 그런 자세는 안 돼. 그래서 이제 그 이제는 줄이 있는 이어폰이 없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려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시장 흐름 보시게 된 블루콤이란 이거를 만든 데가 블루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블루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지금 오늘 보시면 이 블루콤의 차트인데 지금 시장 코스닥 지수가 밀려요 지금 조금 이제 밀리는 와중에 한 자기 혼자 지난주 아니 이번 주죠 화요일 날 양봉 간단하게 만들어내고서 오늘도 좀 플러스 건수 유지를 해주고 있어요. 길게 보시게 되면은 올해 역대 최대 시저 나올 거예요 분명히 이것 네. 때문에. 역대 최대 실적 나왔을 때 주가가 상단이 2만 원인데 현재 13,300원입니다. 네. 설사 고점 벗겨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기서 올라갈 수 있는 업사이드는 한 50%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이제 거기에 더해서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줄이는 이어폰이 없어지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거는 허황된 얘기다가 네. 아니라 네.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네. 좀 봐야 된다. 그래서 메탈 케이스 관련해서는 성우전자 아모텍 그리고 네. 페이드 오브 아모텍이죠. 그리고 네. 블루투스 헤드셋 같은 경우는 블루콤 이 세 종목은 네. 조금 유심 있게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니 근데 보니까 저희 방송은 매일 출석 체크를 하나 출첵 네? 하시는 분들 만면에 가끔 나오신 분 있어.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몰려님 책 나냐고 여쭤보시는데요. 책도 잘 팔. 워렌 버핏님 책도 책을 나오지가 않은데 어떻게 팔리고 책이 책은 언제 나오냐면요 6월 초 중순까지 나옵니다. 내일 참 자기 1시 반에 계약서 쓰러 가야 돼? 여기 여두에서 올 거야? 1시 반? 1시 반이요? 어. 내일? 계약서. 계약서 쓸 겁니다, 내일이요. 그래서 내일 안 앞선 내가 대신해? 네네. 나중에 법적 문제 내가 나부러 나한테 네네. 다 넘길 거야? 네네. 아, 진짜 나중에 말해. 하여튼, 그래서 그 책이 원고 다 나왔어요. 그래서 6월, 왜냐면 그 중에서 그림 같은 거 새로 그려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 하고 그런데 한 달 반 정도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빨리 하면. 그래서 네. 6월 초 중에는 무조건 나와야 돼요. 네. 예, 네, 진짜 그래서 나오고요. 그 책이 그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때 제 책이 또 나오고 그래서 올해 세 권이 나와요. 세 권 다 내일 사인하니까요. 일단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시 말씀드리면 6월 20 며칠 날 여기서 지난번에 했던 비슷한 행사 또 해요. 네. 그때도 다시 만날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이제 그 얘기는 그만하고 핸드폰은 그만 얘기하고요. 총선 얘기 한번 해보죠. 총선 네. 이후에 아까 뭐 잠깐 얘기했잖아요. 그 양적완화 얘기하는데 이건 이성윤 선생님 얘기해서 총선이 어떤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주식시장 측면에서. 시장에서 그 새누리당의 정책으로 들고 나왔다는 게 이제 한국판 양적완화 네. 한은법 개정을 통해서 산업은행이 이제 채권을 발행을 하고 그 채권을 이제 한국은행이 사주고 근데 거기 핵심은 이제 구조조정에 대한 자금도 마련하고 네네. 또 이제 더 핵심이 뭐였냐면 이제 기존 그 주택자금 대출에 대한 쪽을 갖다가 이제 한 산업은행 채권으로 이제 바꿔서 사는 채로 바꿔서 네. 20년 만기 채권으로 바꿔주겠다라는 네. 그런 논리였는데 네. 이 부분이 일단은 물 건너 갔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무소속에 계신 분들이 입당을 한다고 해도 과반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국민의당의 동의 없이는 이 부분이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어서 일단 한국판 양적완화에 대한 쪽은 좀 쉽지 않은 그런 흐름에 대한 쪽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늘 같은 섹터지만 이제 물론 이제 화요일 날 그런 기대감으로 좀 그 건설주가 좀 올랐다가 네. 내리는 이유가 좀 그 조정 그렇게 강하지 못한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유가가 올랐을 때 보통 건설주가 세게 반응하는데 지금 나타나는 현상은 여기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건설 같은 경우는 지금 보게 되면은 유가가 오른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중동 산유국들의 재정 수지를 맞추는 그 유가 수준까지 올라온 건 아니거든요. 사우디 그렇죠. 기준으로 해서 60불이라고 그랬죠. 네. 가장 생산 단가가 낮은 사우디 기준에서 60불이기 때문에 네. 여전히 뭐 유가 오른다고 해서 뭐 사우디에서 뭐 발주가 늘어나고 그럴 만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여전히 지금 그 건설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저거를 받고 있는 거죠. 건설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이제 코스트 다운에 대한 요구를 받고 있어서 사업장별로 뭐 단가 인하 뭐 이런 네.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뭐 지금 뭐 여전히 건설주에 대한 쪽도 우발적인 그런 흐름에 대한 쪽을 좀 남겨두고 있다 이렇게 보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오늘 올라가고 있는 게 삼성중공업하고 대우조선해양 그 M&A 가능성에 대한 쪽이 나왔었는데 또 네. 근데 이제 그것보다는 삼성중공업과 엔지니어링 가능성을 더 높게 보기 때문에 엔지니어링이 좀 올라가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은 그 파견법에 대한 수정 없이는 삼성 엔지니어링 대우조선에 대한 합병이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엔지니어링과 삼성중공업에 대한 합병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김총 과장은 이번에 그 총선 끝나고 어떤 그 주식장 미칠 영향 어떻게 좀 생각한 거 없어요? 저는 글쎄요 오늘 장이 끝나니요 그냥 아니라 네. 오늘 시초가 네. 장 초반에 보니까 또 올라가는 게 또 덩치 테마주들이에요. 네. 네. 안철수 관련 주들, 네. 뭐 유승민 씨 관련 주, 네. 뭐 이런 상황에서 그것이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뭐 아니 우리 좀 PD님이 그러는데 우리 네. 또 그 선배님 관련 주도 있어? 있겠죠. 김부겸 관련 주가 있어? 뭐 뭐든지 뭐 사돈의 팔촌까지 뒤져갖고 만드는 건데 그렇죠. 뭐 못 만들 게 뭐 있어요? 나도 뜨겠네. 그 같은과 후배라고? 같은과 후배라고. 뭘 하시고 있어요? 하나도 없지. 관련이 없잖아. 관련 없지. 국회 방송 보내는 것도 아니고. 키움증권이 올라가면 그건가? 김부겸의 후배인 이학용 씨가 채널K에서 방송을 하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키움증권이 오늘 4% 상승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요? 네. 그럼 제가. 네. 네 그래서 네. 뭐 네. 굳이 이제 네. 그 여소야대가 됐잖아요.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어떻게 명확하게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지. 네. 가 중요할 건데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시장이 이거 가지고서 어떤 지금 뭐 여소야대가 네. 됐다 그래서 오늘 시장이 오른 것도 아니고 네. 시장이 오늘 올라가는 어떤 업종들은 뭐 기존에 최근에 2월과 네. 3월 달부터 올라섰던 업종들이기 때문에 네. 뭐 그것 때문에 바뀐 건 그렇게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제 화면을 잠깐 잡아주세요. 화면 잡아주세요. 제가 말을 할 거로 오늘 좀 정리 좀 해왔어요. 짧게 정리해 왔는데요. 이거는 제 말을 들어주죠. 뭐, 그, 예, 그거 맞는데요. 제가 딱, 아유, 예쁘게 안 보고 더 크게 드릴게요. 이거가 답이 다 있다고 보고 있어요. 이상 나올 것도 없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오랫동안 옆에 있었잖아요. 네. 오랫동안 옆에 있었는데, 요번에 이렇게 야당이 이길 줄 몰랐잖아요. 네네. 물론 그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었지만 소수였잖아요. 네. 그럼 증권회사 준비를 못 했다고요. 네. 증권회사가 어젯밤부터 나와갖고 자료가 안 나와요. 근데 제가 보기에 오늘 이미 나온 데도 있을 거고요. 오늘 오후부터 자료가 나올 겁니다. 왜냐면 이런 건 자료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자료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요. 근데 이거가 왜 중요하냐면, 이게 그, 영향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이런 건 커뮤니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그 이상 뭐 더 있겠죠. 네. 있겠으나 이거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선호도가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이슈가 있을 것이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요. 양적 완화 얘기 있죠. 양적 완화는 강봉균 선거 대책 뭐 대표가 있잖아요. 공동 대표 새누리 쪽에서 얘기했는데 이미 여당에서도 반대가 많았던 거예요. 예, 그 말이 안 된다는 걸 아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얘기한 것은 그게 표에 나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얘기가 나은 거라고 보셔야 돼서 양적화는 쉽지 않을 겁니다. 네, 양적화나 논리는 쉽지 않을 거예요. 두 번째, 관광산업 개발이 핵심 중의 변수였어요. 네, 관광산업 개발이 그 새누리당의 핵심인데 이게 왜냐하면 이게 한 2년 전부터 계속 나왔던 건데 이게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요. 그 관심 없으시면 잘 모르실 텐데 저는 이쪽을 좀 많이 관심을 갖고 보잖아요. 정책 이슈를. 이게 뭐냐면 그린벨트 해제권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할 만한 곳에 그린벨트 다 해주겠다는 거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제 요즘은 이제 아파트 시세가 잘 안 나가니까 이런 거 개발해 갖고 각종 시행 시공하는 사람도 나오잖아요. 부동산도 약간 껄떡거릴 수 있어 갖고요. 관광 산업 개발을 하면서 말이 되건 안 되건 150만 원 일자리. 이게 또 쉽지 않죠. 그래서 건설주는 일부에서는 선거 끝나면 건설주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라고 일부 뉴스에 오늘 나왔던데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이런 멘트가 나올 줄 모르겠지만 이게 제가 증권에서 오랫동안 리서치하게 되면 보면 이런 포인트가 나갈 겁니다. 이건 제 혼자 100% 누가 본 게 아니라 제 혼자 쓴 거예요. 혼자 정리한 거예요. 보셔야 될 것 같고 세 번째 서비스 발전법을 포함한 4대 경제 개혁 법안 있죠. 네네. 아, 그 쉽지 않죠. 네. 아, 쉽지 않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저는 비옥스를 얘기했잖아요. 비옥스, 비옥스나 이런 것들이 저는 이제 비옥스 이제 중국 포함도 있지만 단기적으로 이게 많이 올랐던 거는 그런 서비스 발전 법안 때에서 병원들이 민영화해서 더 투자를 많이 할 거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비옥스는 아날로그에 든 이미지를 디지털로 바꿔줘 이런 거가 핵심이잖아요. 맞죠?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서비스 산업의 의료 민영화가 상당히 물 건너갈 가능성이 있어요. 현실적으로 보면. 이것도 모르죠. 또 어떻게 또 법이 나와서 할지 모르겠지만 서비스 발전 법안이 최소한 이번 회기년들 안 돼요. 이번, 요번, 지금 19개는 안 돼요. 19개 안 되면 엊그저께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지금 국회에 제출되는 모든 법안은 자동 폐기되는 거예요. 자동 폐기 되고요. 원구성하는 거가 보통 6월부터 원구성을 하는데 원구성이 잘 안 돼요. 요번에 또 야당이 이겼다면 이게 뭐 싸우고 상임의장 싸우고 보나마나 이렇잖아요. 하고 나서 여당 들어오면 일당 다시 새누리가 되고 의장 부의장 싸우고 막 싸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8월에 겨우 상례를 보면 7, 8월에 겨우 원구성하고 끝나고 9월달에 이제 정기국회 가는 거거든요. 모든 법안은 딱 제 경험으로 보면 연말이나 돼야 됩니다. 모든 새로운 법안들은. 그래서 모든 법안이 멈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제 이게 또 하나가 될 것 같고요. 이건 이제 여당 쪽 얘기입니다. 야당 쪽이나 여기 들어가는 게 핵심인데요. 법인세 인상 논의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건 이제 그거잖아요. 지금 뭐 경제 민주화 그런 맨날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네. 이게 이번에 상당히 먹힌 거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요. 법인세 인상이 현실화 될지 안 될지 모르겠으나 법인세 인상 이슈가 많아질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좀 주의해야 되는데 법인세 인상은 악재라고 인식할 겁니다. 악재. 근데 이게 악재인데 여기 보면 또 하나가 뭐 기업이 환류세제라는 게 있죠. 기업이 환류세제. 네. 그것도 강화되는 쪽으로 더 갈 가능성이 커요. 그럼 얘기를 보면 돈을 갖고 있는 거면 법인세를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가 기업이 환류세제를 변하는 거는 배당을 확대하는 거거든요. 근데 대주주의 입장에서도 배당을 높이는 거가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갈수록 경영에 직접 참여 안 하는 사람들이 3세, 4세 가면 많아요. 사실 미국만 하더라도요. 처음에 1대, 2대 때는 경영하는 애들이 많았는데 3, 4세로 넘어가면 경영에 관심 없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디나 배당 높여주는 건데요. 이 배당 성향이 말이죠. 배당 성향이 우리나라가 올리고 19% 정도 돼요. 배당 성향 뭔지 아시죠? 전체 단기 순위에서 배당, 현금 배당인데 19% 정도로 늘어났어요. 그래봤자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꼴찌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꼴찌 수준. 예? 꼴찌 수준. 유럽 같은데 뭐 60% 넘고요. 미국도 한 40, 50% 정도 나오거든요. 그걸 꼴찌에서 배당성을 계속 높여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걸 딱 봐서는 배당에 대한 관심이 더 늘어날 겁니다. 지금 배당. 왜냐하면 세금 내려니 배당 주자 이런 개념을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배당에 대한 욕구가 많아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음 이제 국민의당 쪽인데요. 국민의당은 딴 당이랑 딴 데도 있지만 좀 핵심적으로 내세우는 게 ICT 쪽에 대한 강조입니다. ICT. ICT라는 게 뭐예요? 정보통신기술 쪽이잖아요. 정보통신기술 여기도 들어가고 이번에 누구니? 웹젠. 네네. 웹젠 누구? 김병관. 네, 그 양반도 됐잖아요. 네네. 그게 다 같은 파잖아요. 네네. ICT에 대한 정책 지원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건 당연히 어떤 그룹으로 가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은 무지막지하게 그 노동력으로 갖고 와서 건설 쪽에 갔던 일자리 창출이라기보다는 이런 쪽에 대한 정책 창출, 예, 정보통신이나 이런 쪽. 여기 이제 뭐 벤처가 딴 거 제가 디테일은 몰라요. 제가 관심 못게 아니라지만 ICT 쪽에 대한 분명히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정책적 지원. 왜냐하면 그 어찌 될 건가 야당이 노려하면 야당의 목소리를 정책에 자금이나 예산이 집중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네. 저는 이쪽은 조금 아는데 이렇게 야당이 되면 예를 들어서 정부 관료들도 있잖아요. 예산 받으려면 야당 앞에 가서 줄 서야 돼요. 어찌 됐건 간에. 그리고 야당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고 제가 보기에 법인세나 이런 거기 때문에 법인세는 약간 헷갈리는데 악재는 악재인데 배당으로 갈 상당히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이건 여러 가지에 와서 그래서 오늘 제가 봤을 때 정책 오늘 주식의 그 선거의 결과의 핵심은 뭐다? 배당입니다. 배당. 딱 보면 배당이다. 배당. 배당 관련주 여러분들 꼭 보셔야 되겠고요. 배당 관련주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민국의 배당 관련주는 오늘 이름이 길어진 데가 있어요. 미래 에셋 대우증권에서 이제 2015년도 배당을 먹고 탈 때란 자리권을 놨어요. 그걸 보시면 됩니다. 그거.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대우증권에서 배당과 관련된 거 자료가 나왔는데 그거 잘 나왔어요. 그걸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거의 논리가 상당히 제가 마음에 들게 써놨어요. 그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배당 관련주들도 미국이 엄청나게 많다. 그래서 아무리 지금 좋아봤자 배당 성향이나 배당 수익률을 보면 잽이 안 돼요. 미국 기업에. 특히 많이 떨어진 기업들 있잖아요. 에너지 관련주들 이런 거. 그런 거는 제가 뭐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런 거 많이 써놓고 있는데요.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요. 솔직히 미국 주식이라는 게 보시면 하여튼 해보셔야 돼요. 하여튼 그 우리나라 시장에 미국이나 그런 입장은 훨씬 더 클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배당 이런 거 꼭 보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일본은 저기 김성관장 또 시간 많이 됐는데 오늘 이렇게 해서 보내드리겠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